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강영적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노동계급과 직맹원들, 농업근로자들과 농군맹원들의 골기모임이 평양 3.26 전선공장과 황해북도 은파군에서 9일에 진행됐습니다. 모임들에는 리일한 조선노동당 조항위원회 부장, 관계부문, 직맹, 농군맹 2일군들, 노동자들과 직맹원들, 농업근로자들과 농군맹원들이 참가했습니다. 모임들에서 보고자들과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신년사는 일심단결의 위력, 자력자강의 힘을 총폭발시켜 온 나라를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새로운 기적과 위훈창조회로 불러일으키는 전투적 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모두가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역사적인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가 펼친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휘황한 설계도를 따라 더욱 힘차게 싸워나갈 때 대해서 그들은 강조했습니다.